우리나라의 박봉주 내각 총리가 평안북도의 여러 단위들을 현지 여행했습니다. 총리는 신의주 화학섬유공장 재지직장, 신의주 방직공장 편직사직장, 풍년광산 풍년갱 등을 돌아보면서 해당 단위의 200일 전투 목표와 일별 전투계획 수행 종용을 구체적으로 여의하고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실무적 대책들이 세워졌습니다. 한편 총리는 봉화화학공장을 돌아보면서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했습니다. 이 앞서 총리는 보건산소공장 건설장과 옥류아동병원을 현지 여행했습니다.